경이 아닌 김정은 동지의 효명활동 소식을 4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따스통신, 리아 노보수치 통신, 스푸트니크 방송, 중국의 홍콩 대공보, 봉황위성 텔레비전 방송, 국제방송망은 경이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소년단 창립 이른돌 경축행사 대표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고 학생소년들의 종합공연 세상의 푸르몹소라를 관람하신 데 대하여 전했습니다. 세네갈 신문 르포플레이르는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소년단 창립 이른돌 경축행사 대표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백두산 최수고 조선친선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새로 일도 서고 있는 보건산소공장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게재했습니다.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일도 서고 있는 령악산 비료공장 건설장과 새로 개건된 만경대 소년단 야영소를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종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이 소식들과 함께 새로 건설한 평양체육기자재 공장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올렸습니다. 출판 보도물들은 경의하는 원수님의 사진 문헌들을 모셨습니다.